또박또박 이야기 고양이 주인 찾기 글 피파 구타트 그림 조안나 해리슨 등장인물 렐프 고양이를 무척 좋아하는 렐프는 자신의 독특한 생각을 실험으로 옮기려 해요. 형제가 없어 외로움을 무척 많이 타지요. 배단 자신의 고양이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며 담고 싶어 해요. 형제가 많아 늘 집안이 소란스럽지요. 마스텐 선생님. 렐프와 배단의 담임 선생님이에요. 자상하고 지혜로운 분이지요. 또 다른 의견은 없니? 마스텐 선생님이 물었어요. 지구를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며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어요. 렐프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선생님, 제 고양이는 채식만 해요. 뭐라고? 선생님이 기대하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반 학생들이 흥미를 보였기 때문에 선생님은 칠판에 단열재, 재활용, 전등 끄기 위에 채식주의 고양이 라고 적었어요. 그러자 배단이 랩플 쪽으로 몸을 돌리며 물었어요. 그럼 네 고양이는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코 밑에 쥐를 가져다 대고 흔드는데도 고양이가 가만히 있는다고? 고양이가 쥐를 보고 아빠를 흔들며 안녕? 하고 인사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고양이들처럼 쥐의 머리를 덥석 무는지 묻고 있는 거야. 렐프는 콧등에 걸리는 안경을 치켜올리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사실 렐프의 고양이 벨벳은 그다지 많이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건강한 것을 보면 채식이 육식보다 영양가가 더 높기 때문일 거라고 렐프는 지레 짐작했지요. 벨벳은 그동안 치즈, 야채, 빵, 그리고 채소 스프만 먹었어. 렐프가 배단에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한번 실험해 보는 게 어때? 배단이 제안했어요. 좋아, 우리 집에 같이 가자. 벨벳이 채소 먹는 걸 보여줄게. 렐프가 대답했어요. 렐프는 이번 실험이 고기를 먹기 위해 동물을 죽이지 않고도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순전히 네가 그동안 채소만 먹였기 때문이야. 네 고양이도 한번 고기를 맛본다면 달라질걸? 사냥을 하고 고기를 먹는 건 고양이의 본능이잖아. 안 그래? 배단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마스텐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선생님의 고양이도 고기를 먹으니까요. 더구나 그 고양이는 통조림에서 고기만 쏙 골라 먹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벨벳도 채소를 사냥한단 말이야. 벨벳이 채소밭에서 펄쩍 뛰어올라 아스파라거스를 덥석 무는 걸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렐프가 말했어요. 그건 사냥이 아니지. 아스파라거스는 뛰지 못하잖아. 배단이 깔깔거리며 대답했어요. 벨벳은 또르르 구르는 콩알들도 추격해. 렐프는 귀가 벌겋게 달아올라 서둘러 말을 이었어요. 네 고양이에 비한다면 우리 집 고양이 헌터는 아주 정상이야. 헌터는 직접 사냥을 해서 먹어. 우리 식구는 고양이용 통조림을 산 일이 거의 없다니까. 그래서 통조림캔 같은 쓰레기가 나올 일도 없지. 배단이 말했어요. 헌터는 아주 친환경적이야. 왜냐하면 곡식을 먹어치우고 해로운 질병을 퍼뜨리는 쥐들을 잡아 없애니까 말이야. 헌터는 밤새 돌아다니며 사냥을 해. 한 번은 족제비까지 잡아왔다니까. 하여튼 헌터는... 그래, 알았다, 배단. 마스테 선생님이 배단의 말을 잘랐어요.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충분히 된 것 같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 단열재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자, 누가 발표해볼래? 하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모두들 의자에 몸을 푹 파묻고 앉아서 선생님이 답을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지요. 내일 아침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집 고양이를 보여줄게. 그러면 너도 내 말을 믿게 될 거야. 렐프가. 베다는 쪽지를 읽고 나서 렐프 쪽으로 몸을 돌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을 먹은 뒤 다시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마스텐 선생님은 호랑아 호랑아로 시작되는 시를 읽어주었어요. 랠프는 수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점점 엉뚱한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호랑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랠프의 머릿속에는 고양이가 연상되었어요. 그러자 곧바로 벨벳이 떠올랐지요. 벨벳은 랠프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랠프의 부모님은 항상 바빴어요. 랠프는 함께 놀 형이나 누나, 동생도 없었지요. 그래서 랠프 정원에 있는 작은 생물들과 놀아야 했어요. 다행히 랠프는 아주 어릴 때부터 동물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랠프에게 물었어요. 랠프, 너 혹시 예쁜 애완동물 한 마리 갖고 싶지 않니? 랠프는 강아지도 기니피그도 싫다고 말했어요. 어느 동물이든 목에 끈을 묶어두거나 우리에 가두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자유롭게 풀어놓고 기를 수 있는 애완동물이 하나 떠올랐어요. 바로 고양이였지요. 고양이는 안 될까요? 랠프가 물었어요. 부모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고양이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랠프는 고양이가 새나 쥐를 죽이고 잡아먹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랠프는 사냥도 하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는 고양이를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고는 직접 고양이 농장에 갔어요. 랠프는 그곳에서 자신이 찾고 있는 특별한 고양이를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까만 솜털이 보송보송하고 녹색 눈동자를 지닌 고양이였지요. 랠프는 그 고양이에게 벨벳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 랠프는 놀란 새끼 고양이 앞에 치즈 덩어리를 내밀었어요. 새끼 고양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재채기를 한번 하더니 연한 핑크빛 혀를 날름거리며 치즈를 핥았어요. 좀 더 먹어봐. 랠프가 말했어요. 잠시 뒤 새끼 고양이는 작고 뾰족한 엄니로 치즈를 덥석 물더니 몽땅 먹어치웠어요. 대단해! 너 치즈 좋아하는구나! 랠프는 솜털이 보송보송하고 작은 삼각형 모양이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랠프는 고양이를 보며 자신만의 멋진 계획을 짜놓았어요. 만일 고양이가 쥐를 먹지 않고 대신 치즈를 먹는다면 사자도 풀을 먹고 사는 가재를 잡아먹지 않고 대신 풀을 먹게 될지도 몰라. 그러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악어도 수초를 먹게 되겠지? 그날 이후 랠프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멋진 계획에 대해 생각했어요. 또 벨벳이 몸을 쭉 뻗거나 얼굴을 닦는 동안에는 자신만의 멋진 계획을 이룰 방법을 연구했어요. 랠프는 벨벳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면 벨벳은 랠프의 이야기가 흥미롭다는 듯 야옹거렸지요. 랠프? 그때 자기 이름을 부르는 마스텐 선생님의 목소리에 랠프는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를 어떤 단어로 설명하면 좋을까?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영리함이요. 랠프가 대답했어요. 마스텐 선생님은 칠판에 적힌 부드러움, 사랑스러움, 유연함 옆에 영리함을 써넣었지요. 수업이 끝나자 베단이 랠프의 팔을 잡으며 물었어요. 내일 뭘 가져가면 좋을까? 쥐를 잡아갈까? 아니면 참치 통조림을 가지고 갈까? 아니야, 괜찮아. 난 단지 벨벳이 치즈나 야채를 먹는 걸 보여주고 싶을 뿐이야. 그러면 고양이들도 채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도 알게 될 테니까 말이야. 그리고 한 7시쯤 오는 게 어때? 그 이후에는 벨벳이 집 밖으로 나가거든. 랠프가 대답했어요. 베다는 잠시 망설였어요. 쥐나 참치통조림을 들고 가 랠프의 고양이가 정말로 고기를 안 먹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랠프는 분명히 그런 실험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좋아! 베단이 동의했어요. 하지만 나도 조건이 있어. 벨벳을 관찰한 다음 너도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고양이가 치즈를 먹는지 확인해 봐야 돼. 그래, 좋아. 랠프가 대답했어요. 가을 오후였어요. 베단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랠프에게 자기 고양이 헌터가 얼마나 야성적이고 얼마나 멋진지 보여줄 생각에 기분이 들떴어요. 고양이에게 사냥이 당연한 일이라는 걸 이제 랠프도 알게 될 거예요. 사냥이 동물을 독립적으로 만든다는 것도 깨닫게 되겠지요. 그건 베단이 자랑스러워하는 헌터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곧 날이 어두워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베단은 답답한 집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시끄럽고 번잡한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답답한 집안으로 들어가기 싫었거든요. 베단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무척 소중했어요. 그때 베단의 오빠 톰과 데니가 대문학 골목에서 입씨름을 하며 가방을 서로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베단은 큰 오빠 존과 언니 제스가 집으로 오는 중인지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는 낡은 나무 울타리를 타고 넘어 슬그머니 정원으로 들어갔어요. 오빠들의 다툼에 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베단의 집 정원은 마치 작은 밀림 같았어요. 길게 자란 잔디들과 오래된 나무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지요. 헌터! 베단이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고양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베단의 엄마는 1년 중 이맘때 정원을 가장 싫어했어요. 식구들은 너무 바빠서 정원에 잔뜩 쌓인 낙엽을 갈퀴로 긁어모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반대로 베단은 이맘때의 정원을 정말 좋아했어요. 소리 나지 않게 살금살금 걷기에는 바짝 말라 바삭바삭한 낙엽보다는 이렇게 물기를 머금은 축축한 낙엽이 더 좋았거든요. 그리고 어두컴컴한 해질 무렵에는 남의 눈에 잘 띄지도 않았어요. 베단은 정원에 숨어 해가 지기를 기다렸어요. 이제 곧 정원에서 지내는 헌터의 시간이었어요. 한밤에 층개미인 만큼이나 짙은 검정색인 헌터는 정원 여기저기를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느릿느릿 걸어다녔어요. 새나 쥐들은 헌터의 기척을 느끼면 움츠러들거나 재빨리 도망쳤지요. 베단은 헌터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든든했어요. 마치 마법사가 된 듯한 기분이었지요. 베단이 헌터와 친구가 된 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었어요. 어느 날 베단의 오빠 데니는 언니 제스의 시계를 허락도 없이 차고 나갔어요. 그런데 제스가 베단의 짓이라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엄마는 제스의 말만 믿고 베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데니도 끝까지 진실을 털어놓지 않았고요. 결국 베단은 아무 잘못도 없이 야단을 맞았어요. 베단은 너무 속이 상한 나머지 집을 뛰쳐나와 정원 깊숙이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베단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헌터였지요. 헌터는 오늘도 베단이 이름을 부르자마자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낙엽 위를 쏜살같이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베단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베단의 무릎에 안겨 몸을 비볐어요. 베단은 손으로 헌터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러자 헌터는 기분 좋게 야옹거리며 보들보들한 털로 베단의 턱 밑을 간지럽혔어요. 베단은 헌터와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 헌터는 어두운 나무 그늘 밑에서 갑자기 쓱 하고 나타나서는 지금처럼 온갖 아양을 떨었어요. 그날부터 헌터는 베단의 가족이 되었지요. 헌터는 바깥 날씨가 추워져서 포근한 소파가 그리워지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식구들의 말다툼이 시작되거나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커지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어요. 헌터의 주인은 바로 헌터 자신이란다. 베단의 아빠는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베단은 헌터처럼 용감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지요. 넌 내일 치즈 같은 건 먹지 않을 거야. 그렇지? 넌 고양이 중에 고양이야. 암, 렐프의 벨벳하고는 다르지. 베단은 미소를 지으며 장담했어요. 헌터는 마치 베단의 말에 대답하듯 싱긋 웃는 것 같더니 갑자기 야옹거리며 발톱을 세워 베단의 허벅지를 꼭 붙들었어요. 아야! 베단이 비명을 지르자 헌터가 펄쩍 뛰어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어두운 정원 속으로 다시 사라졌지요. 다음 날 아침, 베단이 렐프네 집을 찾아갔어요. 베단은 문간에 서서 집 안을 쭉 둘러보았어요. 이렇게 책이 많은 집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야생동물에 관한 책들도 있니? 베단이 물었어요. 렐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엄청 많아. 그나저나 어서 들어와. 벨벳이 아침 먹으려고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준비를 다 해놨거든. 저 고양이가 바로 벨벳이야. 렐프가 흔들자를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검은 고양이가 푹신한 방석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발가락 끝까지 몸을 쭉 펴면서 길게 하품을 했어요. 베단은 그 하품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리하게 반짝거리는 녹색 눈동자도 알고 있었지요. 맙소사! 말도 안 돼! 베단이 소리쳤어요. 말도 안 된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렐프는 야옹거리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건 내 고양이야! 우리 헌터란 말이야! 베단은 고양이를 렐프의 품에서 빼앗아 안았어요. 고양이는 마치 베단의 말이 맞다는 듯 반갑게 야옹거렸지요. 무슨 소리야! 벨벳은 내 고양이야! 잘 봐! 우리 집 부엌에 있잖아! 여기는 벨벳의 집이고 벨벳은 항상 내 고양이였어. 벨벳이 새끼 고양이일 때 내가 고양이 농장에서 데려왔단 말이야. 렐프도 베단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좋아, 네가 이 고양이를 데려왔다고 치자. 하지만 이 고양이는 나를 선택했어. 아마 오래전부터 너와 그 야채에 질렸을 거야.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부터 나를 찾아왔지. 이 고양이는 틀림없이 헌터야. 베단이 말했어요. 벨벳이 정말로 다른 사람의 고양이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채식주의 고양이 벨벳이 능숙한 사냥은 헌터와 같은 고양이라고? 렐프는 갑자기 온몸에서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렐프는 손을 뻗어 베단의 품에서 벨벳을 빼앗으려 했어요. 렐프와 베단은 고양이를 서로 세게 잡아당겼지요. 그러자 고양이는 괴로운 울음소리를 내면서 엉켜있는 둘의 팔에서 간신히 몸을 뺐어요. 그리고는 쏜살같이 달아났어요. 벨벳! 렐프가 불렀어요. 헌터! 베단이 불렀어요. 하지만 고양이 출입문은 덜컥하고 닫히고 말았어요. 베단은 돌아서서 하얗게 질린 렐프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우리가 고양이를 괴롭혔어. 렐프가 말했어요. 렐프는 고개를 숙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자기 손을 바라보았어요. 고양이는 분명히 돌아올 거야. 베단은 렐프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며 말했어요. 렐프는 안경을 고쳤으면서 슬쩍 눈물을 닦았지요. 베단, 우리 같이 찾아보자. 그리고 고양이가 우리 둘 중에 누구 것인지 고양이의 선택에 맡기자. 순간 렐프는 살아있는 동물을 물건처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고쳐 말했어요. 아니, 내 말은 고양이가 누구 것인지가 아니라 누구를 선택할지 고양이에게 맡겨야 한다는 뜻이야. 렐프와 베단은 말끔하게 정돈된 렐프네 정원과 작은 밀림 같은 베단네 정원에서부터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검은 고양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 길가로 내려가 볼까? 베단이 묻자 랠프가 끄덕였어요. 둘은 인도를 따라 걸으면서 지나치는 집집마다 정원을 살펴보았어요. 헌터! 벨벳! 계속 불러보았지만 어떤 검은 고양이도 그들을 반기며 달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랠프와 베단에게 아는 체를 했어요. 얘들아, 안녕? 마스댄 선생님이 자기 집 정원에 서서 인사를 했어요. 너희들 뭘 찾고 있니?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때였어요. 선생님 뒤에서 무언가가 어슬렁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것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싱긋 웃는 얼굴을 가진 검은 고양이였어요. 헌터! 아, 벨벳! 베단과 랠프가 거의 동시에 불렀어요. 둘은 고양이를 붙잡으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둘의 손에 닿지 않는 정원에 담장 위로 훌쩍 뛰어올라왔어요. 서둘은 기색도 없이 아주 우아한 몸짓으로 말이에요. 거기서 고양이는 편한 자세를 잡더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내 고양이의 이름은 솔로몬이야. 마센 선생님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베단과 랠프가 동시에 입을 열었어요. 둘은 그간의 일을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그래, 너희들 말은 알겠다. 그런데 내 고양이가 너희들 고양이라고 정말 확신하니? 알다시피 검은 고양이들은 많고 많잖니.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의 가슴도 갑자기 빠르게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모두 담장 위에 고양이를 올려다보았어요. 고양이는 한쪽 눈을 치켜뜨더니 싱긋 웃는 것 같았지요. 그럼요. 베단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고양이가 선생님 고양이도 될 수 있나요? 랠프가 물었어요. 글쎄다. 사실 고양이가 나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은 아니란다. 보통 밤에 와서 내가 잠들기 전까지 함께 지내지. 그리고 종종 통조림을 먹으러 점심때 오기도 한단다. 마스댄 선생님이 순간 미소를 지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맙소사, 너희도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저 녀석, 드럼통처럼 살찌지 않는 게 이상하구나.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벨벳, 헌터, 솔로몬은 싱긋 웃으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발 하나를 위로 쭉 뻗더니 혀로 핥기 시작했죠. 저 고양이는 내 거예요. 베단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고양이를 향해 한 발을 내디뎠지요. 아니에요. 저 고양이는 내 거예요. 베단이 고양이를 가로챈 거라고요. 랠프가 말했어요. 랠프는 베단의 어깨를 붙들고 더 이상 고양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막아섰어요. 베단은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지요. 결국 두 사람은 서로 엉겨붙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 모두 그만해. 마스텐 선생님이 둘을 말렸어요. 너희 둘 다 똑똑하니까 이렇게 싸워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 그러자 랠프가 한 발 뒤로 물러나 삐뚤어진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의 고양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맞아. 마스텐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또 잃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솔로몬에게 너무 많은 정을 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지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 결심을 지키지 못했어요. 학교에서 시끌벅적한 낮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이 너무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매일 밤마다 솔로몬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솔로몬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이리 와서 앉으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자. 선생님이 랠프와 베단에게 말했어요. 마스텐 선생님은 또 다른 솔로몬?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솔로몬 왕도 선택을 해야 했단다. 선생님이 말을 꺼냈어요. 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 갓난 아기를 데리고 말이야. 그런데 두 사람 모두가 그 아기를 낳은 친엄마라고 주장하는 거야. 왕이시여, 부디 우리 둘 중에 누가 친엄마인지 가려주십시오. 두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청했어. 솔로몬 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단다. 아기를 너희 둘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 그게 가장 공정하지. 여기서 이 아기를 반으로 자를 테니 너희는 각자 하나씩 가지고 가거라. 그때 한 여인이 소리쳤어. 안 됩니다. 이 아기를 해치느니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솔로몬 왕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단다. 여기 울부짖는 이 여인에게 아기를 돌려주어라. 이 여인은 자기 자신보다 아기를 더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 여인이 아기의 친엄마가 틀림없느니라. 하지만 그 아기의 경우와 우리 고양이의 경우는 좀 달라요. 베단이 말했어요. 게다가 우리는 모두 고양이를 자르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렐프도 말했어요.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그건 우리 세 사람이 모두 고양이를 사랑하고 또한 동시에 고양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지. 선생님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렐프가 반대했어요. 저는 사실 고양이가 우리를 소유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양이를 소유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정권은 고양이에게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때 벨벳 헌터 솔로몬이 늘어지게 하품을 했어요. 그리고 담장 위에서 껑충 뛰어내려왔지요. 고양이는 정원 벤치에 앉아있는 세 사람을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어왔어요. 마스텐 선생님과 베단, 렐프는 모두 숨을 죽였어요. 고양이는 지금 선택을 하려는 것일까? 과연 누구의 무릎 위로 뛰어올라올까? 아니면 누구의 발밑을 빙글빙글 돌까? 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 고양이는 세 사람 모두에게서 정확히 똑같이 떨어진 지점까지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빙그레 웃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셋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고양이는 우리 모두를 선택했어. 마스텐 선생님이 소리쳤어요. 베단이 레이플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래도 우리 한번 실험해 보면 어떨까? 베단이 제안했어요. 우리 고양이는 채식주의자일까? 아니면 사냥꾼일까? 베단은 다시 마스텐 선생님을 올려다보았어요. 아니면 그저 흔하디흔한 통조림 애호가일까요? 내 생각에 실험은 고양이가 벌써 우리에게 했는걸. 고양이는 우리가 어떤 특성을 좋아하는지 훤히 꿰뚫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들 각자에게 서로 다른 모습의 고양이로 행동해온 거지. 렐프가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 고양이는 실제로 어떤 종류의 고양이일까? 내 말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이야. 베단이 물었어요. 렐프는 머리를 극적였어요. 마스텐 선생님은 그저 웃기만 했지요. 그걸 누가 알겠니? 안으로 들어가자. 내가 마실 걸 좀 줄게. 선생님이 말했어요. 검은 고양이도 세 사람의 뒤를 따라갔어요. 마치 씽긋 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에요.